하지만 저녁 식사 비비린내라는 축제 난장판처럼 그래 난 박살을 태다 세상에 평화 타락한 너의 영혼을 칭송할 대단한 엄마를 칭송할 테다 악마가 되라 거부하라